것만 본 건지 마침 우린 너무 가까이에서 서로를 기다린 걸까 우린 변함없을까 사랑한 만큼 가는 시간이라 조금씩 사랑할까 너무 고마워 세상 모든 게